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들에 꽃이 피네 봄이 오면 새가 울면 님이 잠든 무덤가에 너는 다시 피련만은 님은 어이 못 오시는가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를 찾고 내가 운다 산에 산에 꽃이 지네 들에 들에 꽃이 지네 꽃은 지면 피련만은 내 마음 언제 피나 가는 봄이 무심하냐 지는 꽃이 무심하드냐 산유화야 산유화야 너를 잡고 내가 운다